꿈은 뭐래 야마 내 꿈은 뭐래 네 꿈은 쳐 그 I wanna big house big cars and big rings but 사실 I don't have any big dreams yeah. 난 참 편하게 살아 꿈 따위 안 꿔도 아무 꿈을 안 하잖아 다 똑같이 나처럼 생각하고 있어 까먹게 꿈만 터널이 시작 내 학은 걱정 마 멀리라도 갈 거니까 알았어 엄마 지금 독서실 간다니까 네가 꿈꿔 네 모습이 뭐야 지금 네 거울 속에 누가 보여 I gotta say 너의 길을 가라고 단 하루를 살아도 뭐라도 하라고 나야 가면 더 왜 말 못하고 있어 공부를 하기 싫다면서 학교 때려 찍으니 겁나지 이거 받은 거야 준비하는 벌써 설정들은 제발 좀 너희만 살아가지고 유리 멘탈 보이 스톱 자칫 내가 물어봐 언제 네가 열심히 노력했냐고 야마 내 꿈은 뭐래 야마 내 꿈은 뭐래